아멘. 존하는 자를 주가 능히 해주시리라.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. 의지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.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시기